로널드 레이건이 배우였던 시절, 그는 The Best Man이라는 영화에서 대통령 역을 맡으려 했다가 거절당합니다. 이유는 대통령같이 생기지 않아서였다고 하네요. 클락 게이블 역시 무명 배우 시절에 무수히 오디션 테스트를 봤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이유는 남성적 매력은 없고 귀만 큰 당나귀 같이 생겨서였다. 이거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배우의 전설처럼 일컬어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사춘기 시절의 가장 큰 고민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킴 베신저 역시 어린 시절에 자신의 얻어 터진 것 같은 입술 모양 때문에 괴로워하곤 했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그녀에게 말해줬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너의 그 입술이 너에게 돈을 벌어다 줄지 누가 아니? 영화 글래디에이터 중에서 We Will Rock You, 그룹 워런티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신나죠? 이 노래가 신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배우들도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단점이 나중에는 언제 장점으로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아나운서 시험을 봤을 때 친구들이 다 말렸었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TV 앞에 있으면 뭔가 TV나 마이크 앞에 있으면 뭔가 안 될 거다. 너는 얼굴 표정에 너 생각하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 했는데 지금 뭐 뻔뻔스럽게 잘하는 거 보면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말이. 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우리 대원들과 피곤하지만 FM 영화음악을 청취하다 보면 일종의 바카스 생각, 바카스 역할을 이 프로가 합니다. 라고 원주 공군부대에서 병장 조영주 씨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첫 곡이 좀 피로를 풀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쌓이겠습니까? 피로 풀어드렸겠지요? 다음 곡은요. 서울 반포본동 구반포 아파트에서 김형식 씨가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마이걸 중에서 마이걸인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요. 하이텔의 김동준 씨, 그리고 정동훈 씨, 용중 씨, 정지용 씨. 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과도 똑같네요. 정지용 씨 듣고 계시죠? 템테이션의 노래입니다. 마이걸.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예, 너희 노래 들어봤니? 이게 바로 브라이언 아담스라고. 얼마 전에 실황 공연했었잖아. 어머, 그런데 이 노래 뭐니? 아니, 너 팬이라면서 몰라? 이 노래도 브라이언 아담스야. 예, 그 음반 어디 거니? 폴리그램. 수학이 어렵니? 난 쉬워졌어.

서울 양천구 신월 이동의 김성윤 씨, 대구 상인 이동의 유정우 양, 마포구 성산 이동의 회사 동생 혜정이와 혜경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이현정 씨, 하이텔의 전정우 씨, 백혜수 씨, 박성재 씨, 그리고 효정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전민규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관악구 신림사동에서 이연아 씨가 아버지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부산 동래구 낭민동에서 김성환 씨가 사촌형 박상근 씨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오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알라딘 중에서 클라이브 그리핀과 레지나 베리 부른 A Whole New World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지난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죠. 매년 논란과 비판이 끊일 수 없지만 아카데미상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이 됐습니다. 수상자들의 개인적인 영예도 영예지만 시상식이 끝나면 그 즉시 새 계약이 잇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할리우드는 과연 어떤 작품이 상을 타게 되며 또 누가 어떤 상을 타서 자신의 성공을 공인받는지 여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이죠. 해마다 봄이 오면 전 세계 영화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카데미상. 올해로 제66회를 맞는 아카데미상의 주제가상 부문 후보곡들을 오늘 감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주제가상 후보곡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주제가 A Wink and a Smile,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불렀고요. 또 영화 Poetic Justice에서 제넷 잭슨이 부른 Again도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톰 행크스의 화제작 필라델피아는 두 곡이나 후보곡을 내놨어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른 Streets of Philadelphia 그리고 닐 영이 부른 필라델피아 이 두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인트 버나드종 복실이가 나오는 영화였죠. 베토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베토벤 속편 베토벤 세컨드에서 달리 파튼과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른 듀엣 넘버 The Day I Fall in Love. 이 곡도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자, 그럼 먼저 이 중에서 탐 행크스와 맥라이언의 그 로맨틱한 코미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주제가부터 감상해 보시죠. 도시적인 인스트루멘탈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젊은 사람이 참 음악성은 뛰어나요. 해리 코닉 주니어가 노래하는 경쾌한 스윙 넘버입니다. A Wink and a Smile. 남녀간의 우정을 절대로 믿는다며 사랑과 우정 사이를 4년 이상 끈질기게 줄타기 해오고 있는 얄미운 제 친구 지우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조금 다가섰다 싶으면 어느새 자신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무장해버리곤 하는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려고 애쓰는 일도 이젠 지쳤답니다 하시면서 경기도 광명에서 손형규 씨가 생일 축하사연 보내주셨네요. 재밌습니다. 자, 음악 잘 들으셨어요? A Wink and a Smile,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불렀는데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사실 이 영화를 보셨거나 혹은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앞에서 들려드린 이 A Wink and a Smile의 후보 지명이 좀 뜻밖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제일 마지막 장면에 흘러나오던 When I Fall in Love가 더 좋던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이틀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는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의 달콤한 듀엣 When I Fall in Love가 가장 매력적인 노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노래는 리바이벌 곡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지난해 바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튼 그래서 When I Fall in Love가 탈락되고 해리 코닉 주니어의 A Wink and a Smiley 후보 지명을 받으면서 올해 아카데미 수상 후보곡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듀엣곡은 이렇게 달랑 한 곡만 남게 돼버렸습니다. 베토벤 세컨드에서 달리 파튼과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른 The Day I Fall in Love인데요. 지난해에 알라딘에 이어서 올해도 듀엣 넘버가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자, 음악적 색깔이 완전히 다른 컨트리 싱어인 달리 파튼과 리듬 앤 블루스 싱어인 제임스 잉그램 그들이 입을 함께 모았는데요.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The Day I Fall in Love. 태웅이와 만난 지 다섯 달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이가에서 글씨가 아주 독특하신 분. 이 노래가 조금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나요? 어떠셨어요? 제임스 잉그램과 달리 파튼의 조화가 절묘하지요? The Day I Fall in Love, 영화 베토벤 속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지난 81년 에이즈의 첫 케이스가 진단됐었죠. 자, 그 후로 13년 만에 헐리우드에 비로소 제대로 된 에이즈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지요.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주인공의 용기와 함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분노가 이 영화에는 가득한데요. 필라델피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의 리스트와 함께 올해 아카데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입니다. 그건 주제가상 부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곡 두 곡이 나란히 후보에 올라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인어공주, 그러니까 만화 영화 인어공주와 알라딘도 마찬가지였죠. 인어공주의 경우에는 키스 더 걸과 언더 더 씨 이 두 곡이 나란히 후보 지명을 받았다가 언더 더 씨가 주제가상의 영광을 차지했고요. 알라딘은 A Whole New World와 Friend Like Me 이 두 곡이 후보에 올랐다가 A Whole New World가 수상을 했죠. 영화 필라델피아에서는 닐 영이 부른 필라델피아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른 Streets of Philadelphia 이 두 곡이 후보곡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중에서 닐 영의 필라델피아는 지난 70년대 포크 가수 닐 영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대의 닐 영 하면은 통기타에 하모니카를 들고 개성 있는 콩맹이 소리로 Heart of Gold를 불러줬잖아요. 그 닐 영이 이제는 49, 50줄이 됐네요. 이 50줄의 나이에 Synthesized Sound에 실어서 아주 묘한 분위기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상영시간 내내 작품 속 주인공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분노하고 안타까워할 때 흘러간 시대의 가수 닐 영이 아주 달콤한 노스텔지아로 관객의 마음을 다독거려주죠. 형제처럼 사랑했던 도시, 나의 고향이여.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다오.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닐 영이 부릅니다. 필라델피아. Someone is talking to me, calling my name. Tell me I'm not to blame. I won't be ashamed. 필라델피아 중에서 닐령의 음성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저는 닐령의 노래를 많이 듣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여기서 홍동식 PD가 정말 다르다 다르다 계속 그러시네요. 자, 굉장히 분위기 있는 노래였죠. 마찬가지로 이 필라델피아 영화 사운드트랙 앨범에서 아카데미 후보곡으로 오른 또 하나의 곡은 바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인데요. 이 노래에는 또 다른 영화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하면은 미국 사회의 절망과 좌절을 즐겨 노래해온 가수인데요. 그야말로 음악계에서는 몇 안 되는 언행일체의 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반핵운동의 일선에 나섰고요. 특히 집 없는 사람들, 파업 노동자들, 고통받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선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85년에는 크라이슬러 회사가 1200만 달러를 주겠으니 광고 영화에 출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도 거절해서 화제를 부렸습니다. 또 락음악의 신화에 매달리기를 거부해서 다른 가수들과는 달리 마약은 물론이고 술, 담배에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가 통렬하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환자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큰소리치던 미국 최고의 법률회사 사장이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멋대로 해고하는 그 위선과 횡포를 폭로하겠다. 아마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이 외침에 공감한 바가 아주 컸겠죠. 그래서 그런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들려주는 어둡고 애조띈 필라델피아 엘라지는 아주 진한 그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사 한번 들려드릴까요? 밤은 어둡지만 난 홀로 깨어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끼네. 그러니 친구여, 그대의 불성실한 입맞춤으로 날 받아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각자 홀로 떠나자꾸나. 이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Streets of Philadelphia. and battered, I couldn't tell what I felt. I was unrecognizable to myself. I saw my reflection in a window and didn't know my own face. Oh brother, are you gonna leave me wasting away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Like stone, I heard the voices of friends vanished and gone. That night I could hear the blood in my veins, just as black and whispering as the rain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Gonna greet me, it's just you and I, my friend. And my clothes don't fit me no more. I walk 1,000 miles just to slip this ski. The night is falling, I'm lying awake. I can feel myself fading away. So receive me, brother, with your faithless kiss. Or will we leave each other alone like this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고3이 된 지 한 날도 안 됐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편지 첫머리 이렇게 시작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친구 양정열과 만나면 기운이 좀 생깁니다. 이름이 정열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 친구분 생일이라고요? 구이동에서 신연우 학생이 편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Streets of Philadelphia. 영화 필라델피아에 삽입된 곡이었는데요. 이 아카데미 후보곡으로 오른 노래 또 한 곡 남아있죠. 잭슨가의 막내, 다재다능한 자넥 잭슨이 부른 어게인입니다. 영화 포에틱 저스티스 중에서 이 어게인이 후보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자넥 잭슨은 지금 몇 살인가요? 66년생이니까 지금은 29이죠. 제작도 하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작곡도 하고 댄서이자 가수이자 그야말로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포에틱 저스티스에서는 주인공 저스티스 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용사지만 시를 쓰는 늘 어떤 꿈을 쫓는 그런 역으로 나오고 있죠. 비디오 제목으로는 저스티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게인 들어볼까요? 어게인은 포에틱 저스티스의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녀 자넷 잭슨의 독집 앨범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Again. 윤희철 학생이 병성이형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이텔러 사연 보내왔네요.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김대성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포에틱 저스티스 중에서 Again, 자넷 잭슨의 노래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어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쳐보세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어느 곡이 주제가 상을 받을지. 우리 시간으로 3월 22일 저녁이면 판가름 날 텐데요. 자, 다섯 곡 들으셨고 이제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김지훈 학생이 미셸 파이퍼의 매력이 천지를 뒤덮는 영화라고 하셨죠. 바로 프랭크 와자니인데요. 프랭크 와자니의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자니가 심야 라디오 DJ에게 전화로 걸어서 사연과 함께 곡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디오 DJ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도 이런 사랑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누구인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이 곡을 띄워주겠다. 그리고 그때 칫솔을 입에 물고 부시한 모습으로 프랭키가 밖으로 나옵니다. 창턱에 걸터앉아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 곡을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듣죠. 그리고 독산일동의 양연경씨 소모임 환 친구들과 함께 들어보세요. 느비씨의 달빛입니다. This is WNYL in New York, and you're listening to Midnight with Marlon. As you know, it's not my policy to take requests, but there's always an exception to the rule. I don't know if this is the most beautiful song ever written, Frankie and Johnny. And oh, how I wish that really were your names. But I know when my leg's being pulled. God, how I wish you two really existed. Maybe I'm crazy, but I'd still like to believe in love. Why the hell do you think I work these hours? Anyway, you two moonbeams, whoever,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re doing, this one's for you. Here's an encore. Take the blue one, it's never been used. Thank you. I'm not going to ask you whose room this is. Good. You should get toothpaste with fluoride. Shh. Listen. No matter what, I'm 36. 우리 영화 투캅스의 주제가 파트너, 최기성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섭 씨 듣고 계십니까? 편한 밤 되십시오. 오늘 커다란 외침 속에 자꾸 여윈 어깨로 숨긴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연약한 자라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더욱 강하려 했지. 지금 내가 사는 이 도시에서 내 자신을